안녕하세요. 김윤수 감독, 몰트라인 노사장, 김PD가 함께하는 더 리뷰어 기획회의 지금 시작합니다. 아예 이제 방식 자체, 200명에서 20명을 뽑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혹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요? 네. 일단 저는 20명에서 다른 좋은 안이라고 하면 200명, 일단 200명. 200명에서 네. 자기들이 외부에서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갖고 와서 그거를 방영하는 것도 좋고요. 아예 만들어 갖고.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스스로 주행신이나 뭐 이런 거는 미리 샘플식으로 그래서 네, 틀어놓고 네. 거기에 말을 덧붙여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게 법적으로 네. 왜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주기에는 법의 테두리가 너무 제약이 많아요. 네, 도로 환경도 네. 그렇고 본인이 스스로 왜냐면 리뷰어라는 거는 일반 가수나 탤런트 이렇게 연기자랑 다르게 차를 섭외하고 차를 운영하는 것도 리뷰어의 능력이에요. 가수처럼 노래만 잘하고 연기자처럼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리뷰어는 차를 운영하는 것 자체도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대에서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무대 세팅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차가 크니까. 네. 사실은 차를 무대에다 올려놓고 직접 만지고 열고 하면서 더 리얼한 게 있죠. 차 안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네. 외부에 설치해서 리뷰어가 뭐 본네트 앞에 서서 할 수도 있고 엔진룸 앞에서 네. 실내에서 또는 뭐 뒤쪽에서 서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대 세팅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면 무대에 아예 차를 놓고 하는 게 나아요. 스크린을 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야외에서 하는 거는 아마 피디님이 엄청 고생할 것 같아요. 촬영 각도나 조명이나 모든 것들이 리드미컬하고 이 다이나믹한 부분이 엄청나게 생략될 겁니다. 아마 네. 그냥 그대로 그냥 자연광에서 해야 되니까 아마도 소비자나 시청자를 우리가 배려한다라고 하면 야외 시에는 굉장히 많이 돈이 투입되지 않을까 걱정이 그러니까, 좀 따릅니다. 제가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을 해봤기 때문에 야외하고 스튜디오하고 극명하게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했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져요. 스튜디오 안에서 모든 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영상 앵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영상에 대한 품질이 올라가는데 야외에서 했을 때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 야외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자동차를 직접 가지고 현장에서 그 생동감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성은 야외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자칫 저희가 야외에서 세팅을 했었을 경우에는 품질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 아 인터넷이니까 저렇게 만드네 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두려운 부분인데 현장성은 확실히 차를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외가 훨씬 좋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래하는 가수다 아니면 연기다 그러면 한 번씩 1분 줄게 해봐 이러면 되는데 리뷰어를 뽑는데 이게 이 영상 이 프로그램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게 하는 사람도 어렵고 지금 제작진도 네.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근데 그래서 아무튼 서류 전형에서 200명이 뽑히면 네. 근데 그 200명이 200명에서 20명을 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 투입이 되는 네, 거죠.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리뷰어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리뷰를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나 아니면 여기서 내어주는 어떤 숙제 같은 차종을 뭐 다섯 차종, 열 차종 딱 정해주면 이 안에서 하나를 해와 이렇게 내주면 그걸 자기가 자기 차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섭외를 하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몇 분 분량 이렇게 숙제를 내면 그걸로 영상을 만들고 그걸 우리가 보고 그걸 토대로 또 보고 그다음 그 사람이 직접 와서 그 차에서 이제 정말 실전으로 해보고 뭐 이렇게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편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0명에서 20명 할 때도 다 스튜디오 아니면 야외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20명까지 뽑을 때는 그냥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야외에서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본인 차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근데 그 영상을 찍은 걸 보고 그 차 앞에서 설명 같이 본인 설명하고 하는 거 해도 되는데 야외에서 저는 저 상관없겠는데 그러면 그는 제작진을 살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스튜디오에서는요 차가 못 올라가요 일단은. 그렇죠. 올라갈 네, 수. 네. 영상 저 뒤에 LED로 해당 차가 영상으로 나올 거고 이제 출연 그럼 야외에서 해요. 야외에서요? 네, 공간 크게 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야외도 해. 요즘 뭐 무한도전이나 러닝맨도 다 야외에서 다 잘만 하는데 뭐, 아 물론 거기는 카메라가 없이 있겠지만 네. 뭐 좀 그렇게 공간 잡아서 하면 그렇게 뭐 많이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야외는. 아, 저희는 스튜디오가 더 비싸다니까요. 그렇죠. 네, 스튜디오가 더 비쌉니다. 야외에서 하는 걸로. 네. 우리 무슨 오락 프로그램인데 아니고 보는 사람이 좋고 정확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달되고 뭐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요즘 근데 밖에 뭐 야외에서 하는 카메라 얼마 안 하잖아요. 고프로라도 하는데 DSLR 카메라 뭐 한 10개 해놓고. 아, 그래도 뭐 중계차는 기본으로 불러야 되고요. 저희가 현장 생중계를 좀 할까 기획을 좀 잡고 있어요. 별도로 찍은 부분을 편집을 해서 방송도 내보내지만 당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대한 거를 다 리얼하게 생방송까지도 좀 기획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중계차나 뭐 이런 제작에 대한 부분은 정식으로 갖추고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야외 무대를 하나 만들고요. 차가 하나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고 네. 오는 사람들 다 본인 차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네. 공터 큰 게 하나 어디 해서 네. 사람들 오는 것도 다 찍고 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앞에서 그냥 신사람들 앉아있고 차 올라갈 수 있게끔 하나 끝나면 다시 내려가고 네. 그냥 무대만 그렇게 차만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만들면 크게 뭐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외에 대해서 차를 왔다 갔다 하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야외에서 해야 된다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반대하는 이유는 비가 오거나 그때가 또 저희가 4월, 5월이기 때문에 비가 또 좀 오는 저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 딱 하나 날씨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에요. 비가 많이 올까 봐. 그래서 연기가 되거나 스케줄이 또 꼬여져 버리면 다들 바쁘신 분 또 저희가 다시 모셔서 참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픽스된 스케줄 안에서 모든 걸 소화를 하려면 스튜디오는 100%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야외에는 그런 변수가 좀 있어서 그런 변수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야외는 킬텍스 그리고 같은데 임대하면 안 되나? 좋죠. 킬텍스 좋죠. 야외는 또 진행 속도가 엄청 더뎌질 거예요. 차 타고 네네. 오고 또 내리고 뭐 현장 네. 스태프들도 엄청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고 리뷰는 차가 움직이는 거라서 안전 문제가 항상 거부가 네. 되고 이래서 그 로스 타임이 되게 많을 거라 해서 그래서 물론 뭐 스태프분들이 잘 제작진 분들이 잘 움직이시겠지만 저는 뭐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래서 그 야외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스튜디오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야외는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날씨에 대한 변수가 좀 있어서 저는 스튜디오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에서 하는 걸로. 저는 다 좋아요. 저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아, 다 좋으세요? 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네네네. 뭐 제가 굳이 야외에서 해요. 비 오면 비 맞고 합시다. 한번 하실 거예요? 네. 어머. 그렇죠. 어머. 비 오면은 전 좋죠. 여자들 옷도 젖고. 저는 그런 거 여자들이 비 옷을 놓고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죠. 아니, 차에 타는데 우비 입고 안 하죠. 저는 그런 거 좋아요. 아주 좋아합니다. 네. 아, 근데 실제로 안, 진짜 안 그러시거든요? 카메라만 돌면은 왜 자꾸 이렇게 여자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욕심이 이제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이제 이 캐릭터를 잡고 계시는 거죠. 아, 네. 암울한 과거가 있었어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진행하시죠. 대표님 인기 많으신 거 아시죠? 잘 몰랐는데요. 네. 요즘엔 아시죠. 요즘엔 사람들이 좀 알아보더라고요. 뭐 사인도 많이 해 주세요. 식당 가도 사인해 달라고 그러고. 네. 감독님도 인기 많으시잖아요. 글쎄요, 저는 방송하시기 전이랑 하시고 난 다음에 좀 달라지셨어요? 아니요, 저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저는 감독님 이름만 알았지 얼굴은 몰랐어요. 이런 이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름은 알잖아요. 네, 그렇죠. 김희수 감독님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동차 그렇죠. 쪽에서는 거의 다 알죠. 그렇죠. 심지어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옆에서 자기들끼리 막 레이스 얘기하다 차 얘기를 먼저 이번에 뭐 포르쉐 어떻게 했고 뭐 네. 누가 뭐 페라리를 어떻게 했네 하다가 그래서 뭐 어제 한번 트랙 데이나 가자 뭐 하다가 레이스 얘기 나오면 갑자기 김수 나오면 어 걔 막 이런 나이프. 저도 김수 선배 되게 막 잘생기고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아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생각과는 너무 다른 분이 오셔갖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막 얼굴도 알아도 요즘은 아는 척 안 해요. 서로 모르면 그냥 지나치면 몰라요. 근데 막 아는 거죠. 네. 제가 혹시 가다가 뭐 이렇게 받으시면 어 괜찮으세요 하고 하면 어 잘 보고 있다고 이게 모를려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다시 시즌 시작 들어가세요 뭐 이러면 아는 거예요 이미 네, 근데 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조심하죠 조심해야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전 조심 안 해 조심하세요 이제는 대놓고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런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구대기 무서워서 뭐 장목당 그런 것도 아니고. 아, 이 완전 이런 거 편하고 좋거든요. 근데 저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네. 그리고 공인이다 보니 만일에 내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 후배들이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아, 우리 네, 모든 네. 관계자들이 네. 레이서 새끼들 뭐 이렇게 가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조심하게 되고 또 회사에 소속돼 있다 보니 또 그 네. 이미지 때문에도 많이 조심하게 되고 저도 밖에서 저도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인데 욱할 때도 있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네. 못하고 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요. 완전. 이해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길 안 갈래요. 그거는 본인이 안 그러고 싶어도 그럴 때가 있을 네. 수도 있어요. 감독님, 네. 저 요즘에 그래도 노 사장님 영상 좀 보시잖아요. 네. 저 항상 궁금했어요. 저도 노 사장님 영상 못 봤던 것도 요즘에는 다 챙겨서 보는데 예전에 해외 나갔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서킷 돌고 했던 영상이 좀 있던데 노 사장님 운전 실력이 어때요? 그렇게만 봐서는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저희들 드라이버들도 영상을 보면 섬세한 부분은 캐치해낼 수 없어요. 전체적인 것만 보는 거죠. 영상으로 봐서는 모르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말도 잘 하시고 네. 그 있는 말 그대로 하시고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 네. 근데 운전하는 스킬이나 이런 거는 이제 직접 보면 이제 눈에 보이겠죠. 아. 이제 직접 보면 이제 보일 건데 영상으로 봐서는 크게 모르겠어요. 운전 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노 사장님 그 많은 청취자들이 혹은 많은 팬들이 네. 저랑 똑같을 거예요. 궁금할 거예요. 노 사장님 진짜 뭐 리뷰에 대한 건 어차피 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한번 까볼게요. 한번 나가실 네. 의향 있으세요? 서킷 한번? 저는 잃을 게 없어요. 왜냐면 네. 축구 해설가가 꼭 국가대표 출신일 필요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황진 선수나 김 감독님한테 당연히 지죠. 아마 상대도 안 될 건데 저는 전혀 그 매체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네. 저는 또 오히려 재밌어요. 지는 게 당연한 거고. 아니, 지고 이기는 게. 아니, 운전 못해도 상관없어요. 차라리 정말 이해를 하고 운전을 하면서 자기가 리뷰를 하느냐, 그걸 보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 엑셀을 들어갈 때 들어가고 뺄 때 빼야 되는데, 그거 와, 이거는... 제대로도 하지 않으면서 미션이 네. 어떻고, 링크가 어떻고, 이제 이런 거를 청취자분들이 좀 더 매니아들은 궁금해 할 수 있다는 거죠. 밝혀줘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밝혀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와, 이거는 좋습니다. 다른, 이건 되게 민감한 부분이네요. 아, 저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죠. 네. 제가 그러면 네. 조심스럽게 한번 스케줄 한번 잡아볼까요? 아니, 빡시게 잡아도, 빡시게 다 까발려줘도 되고, 사실 저 뉴르 서킷, 거기 뭐 뉴르 처음 들어가 봤는데, 못하는 게 저는 뭐 안 쪽팔리고요. 아니, 뉴르를 갔다 온 것만 해도 정말, 완성한 것만 해도 정말 잘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이번에 그럼요. 여기에 들어와서 나는 감독님하고 황 선수한테 운전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아, 저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뭐 없습니다. 제가 운전 실력이 뭐 허접하다? 아니, 호주받든지 말든지, 뭐,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럼요. 이해만 하고 타면 되니까. 네. 그 얘들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체형은 레이서로서 어때요?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이게 저처럼 이렇게 좀 체구가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은 우울하죠. 더 탄력받아가지고 더 빨라지지 않나요? 속도가 붙으면? 저렇게 이제 무식한 소리를 하죠. 안 돼. 저렇게는 탄력받을 시간이 없어. 순발력으로 게임이 끝났는데. 네. 토크가 좋고,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빠른 게 좋은 거죠. 네. 절대 안 돼. 의자에 안 들어갑니다. 저 의자에 안 들어가는 차들 많습니다. 들어가요. 외국 드라이버들은 120km씩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190에 몸무게 이런 사람도 성적 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물론 자동차 마력이 이제 높아야죠. 네. 400마력 이상 좀 올라가야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덜 받죠. 네. 근데 똑같은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은 이 감독님의 체형을 잘 모르시는데. 네. 김형돈 씨하고 좀 비슷한. 정형돈. 정형돈인데 네. 김형돈 아니에요? 돈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돈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네, 네. 네. 아무튼 좀 체격이 좀 있으시고 한데, 네. 똑같은 마력에 똑같은 무게의 차를 똑같은 오르막으로 똑같이 올라간다 하면 아무래도. 아니, 오르막은 그렇지만 서킷은. 내리막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아, 내리막 더 빨리 내려가지 않아요? 무게가 있으니까요? 길이가 훨씬 길어지는데 길이도 짧고 내리막 후에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브레이크에서 관성의 법칙에서 불리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아, 질량이 많이 네. 나가는데. 네. 안 좋죠. 괜히 그한테 욕만 뒤따 놓은 거. 네, 그러네. 안 하느니 못한 질문을 해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는 거. 괜히 그냥 이런 말씀도 또 알려주고 하는 거죠. 그런 욕심은 제가 부리지 않겠습니다. 네. 더 리뷰어 오디션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요. 이름과 본인 소유 차량의 종류, 운전면허증 보유 여부와 종류, 주소와 나이, 성별, 연락처, 지원 동기를 작성한 다음 cpeoplemedia@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되게 좋아요. 아, 좋아하세요? 네. 저도 일반 차를 가지고 거의 비슷한 스펙 차들을 가지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 차 그냥 비교하는 거 해봤으면 좋겠어. 똑같이 타서. 나중에라도 정해 딱 정해놓고 그때는 법에 저촉 없이 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해보고 싶어. 예를 들어 뭐 똑같은 차 뭐 O 시리즈랑 E 시리즈랑 뭐 A 시리즈랑 같은 급에 아니면 슈퍼카도 그 정도의 같은 급에 해서 그냥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차를 몇 바퀴 뭐 계속 돌면 그 차의 느낌을 딱딱딱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있습니다. 진짜 저도 갑자기 궁금합니다. 있어요, 저는. 네. 그쵸. 근데 요즘에 간혹 이제 리뷰하시다 보면 그 차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차랑 뭐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이시는데 네. 맞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의도랑도 조금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네. 제가 영상 노사장님 영상 이렇게 보면서 이제 무게 자동차 무게 배분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세요. 자주 하십니다. 네, 그런 것도 일반 도로에서 하는 것보다 스케트에서 하면 훨씬 많이 느껴요. 아, 네. 예, 네, 무게 배분이 어떤지 똑같은 속도에 똑같은 브레이킹에 똑같은 핸들링을 해도 네. 언덕 경향이 심한 차가 있고 뭐 뉴트럴로 날아가는 차가 있고 오버가 나는 차가 있고 네. 그다음 엑셀 뗐을 때 밟았을 때 이 움직임이 일반 도로에서는 좀 위험하고 할 때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평가가 저는 잘 안 되리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제가 트랙에서 좀 고출력 차들 몇 대 이렇게 풀로 타본 적이 있는데 들어왔을 때 막 불이 나요. 타이어 브레이크에서. 불이 이렇게 정말 빨간 게 아니라 불이 홀홀홀 붙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이렇게 해보면 그것도 좀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트랙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좀 전문적으로 해서 비교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좀 재밌어요. 그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돼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님은 같이 해갖고 거기까지 가면 돼요. 거기까지. 최근 영상 반응이 되게 좋았던 아주 막 폭발적인 반응도 있으셨고요. 네. 아, 조금 막, 이런, 막, 논란이 있었던 영상들도 좀 있었어요. 네네. 혹시 그런 거 신경 쓰세요? 어떠세요? 영향이 있으세요? 바로 가는 거고요. 네. 왜냐면, 뭐, 포드 익스플로러에서 여성 출연자들에 대한 뭐 어떤 성적 비하바라고 색드립이 네. 너무 지나쳤다. 네. 저는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과연 너네들이 원하는 색드립 수준이 어디까지냐. 네네. 맨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더 이쁜 여자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면 돌파를 좋아해요. 그래? 시청자들 상대로? 너네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한번 던져본 거예요. 한번 끝까지 한번 한 거죠. 네. 여자애들한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출연료 주면서 부탁을 했어요. 제가. 끝까지 갈 거다 색들이. 너네 각오해라. 아, 그거를 사전에 이미 사전에 동의를 구하죠. 아니, 안 그러면 그거는 부모님 난리 나게요. 아, 그렇죠. 일반 여잔데 그 방송하는 여자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죠. 뭐 자기들도 어느 정도 되나 봅시다. 갔더니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네. 이게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리뷰냐 무슨 뭐 모르느냐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러면서 아 무트라인을 보는 시청자들의 여성 출연자들한테 바라는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를 제가 가늠이 되는 거죠. 네, 이 네.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쏘는 것도 그렇고 전문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것도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막 그냥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해보고 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기술적인 네, 네. 용어들은 이해를 못하는구나.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시험 제작으로 나가는 던지는 영상도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작정하고 만드는 거죠. 뭐 욕 먹어도 큰 차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뭐 봉급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네. 욕을 먹던 칭찬을 받던 뭐 그것도 저는 안티도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네. 그거를 의도하고 던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저속한 거는 안 만들겠죠. 네. 어디까지가 이 유저들이 원하는 색드립인지 아닌가요? 이제 그 이상은 안 넘어가죠. 아, 왜 이렇게 아쉽죠? 저는 굉장히 다행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같이 네. 이제 저속한 거 안 만든다 그러니까 그때 만나서 정말 다행 같아요. 만약 그때 같이 있었으면 나도 욕을. 아, 근데 또 너무 잠잠해지면 또 한번 던질 필요는 있죠. 그때도 뭐 살짝 좀 떨어지죠. 항상 영상은 강약, 중간약이 네. 있어야 됩니다. 그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네. 제 리뷰어들도 이제 20명, 최종 20명이 되면 네. 그들도 영상을 만들고 그런 네. 댓글들이나 이런 반응을 본인들도 올 텐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악플에 시달리는 저희 참가자도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저는 사전 교육을 하고 시작할 겁니다. 네, 교육을 하시면 왜냐하면 네. 네가 방송을 하겠다고 왔어. 네. 그럼 끝난 거예요. 누가 떠밀려온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계를 책임질 가장으로 뭐 소년 가장으로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왔으면 찬티와 안티에 대한 멘탈을 사전 교육을 하고 시작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달린다, 못 참겠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죠. 방송에 얼굴을 내비치겠다라고 하고 왔으면 그 정도는 각오로 하고 와야죠. 네.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방송을 하겠다? 뭐 애들이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방송 PD님 좀 생사를 걸고 하는 건데 뭐 장난하는 맞습니다. 네? 네. 감독님도 바쁜 레이스 일정 이렇게 하는데 누군 뭐 네.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제가 싹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거예요. 아, 처음에 네. 정신 무장을 딱 시키고 그리고 이런 유저들한테 뭐 약간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안티는 우리가 끌고 갈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한다 그러면 우리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네. 또 이제 졸작으로 가요. 안티들한테 시달려도 보고 항의 전화도 받고 그러면서 또 개선되고 방향성이 좋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독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 있으세요? 안전이. 안전. 뭐, 네. 그렇죠. 법과 안전,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를 가지고 논다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놀 이제 시대는 됐죠. 예전에는 자동차가 그냥 뭐 재산이었고 생계수단이고 하지만 요즘은 네. 이제 레저로까지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면 자동차를 정말 잘 가지고 놀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잘 가지고 놀면 재밌는 장난감이 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흉비가 되고 자기 본인 아니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범위 내에서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운전을 좀 안전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감독님?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저는 이 대한민국에 아쉬운 점. 그러니까 면허증만 따게끔 하지 정말 네.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게끔 제대로 교육하는 기관이 없어요, 사실은. 아, 네. 그리고 면허증도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웨덴에 낸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면허 한번 따려고 하면 몇 개월씩 네. 걸려요. 돈도 네. 많이 들고. 근데 거기 교육 내용이요. 어마어마해요. 무슨 수능시험 보는 것처럼 어마어마해요. 심폐소생술도 완벽하게 해야지만 면허증 줘요. 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그러니까 문화적인 법, 통상적인 습관도 어쩌면 그게 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법이 막 바뀌고, 막,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 예전에 1차선, 2차선 가야 될 차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없어졌죠. 근데 지금 또 생겼어요. 이게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문화를 만드는 데는 30년, 50년이 걸리는데 빨리 바뀌어서 사람 헷갈려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기관도 없고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지금 뭐 1차선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데 논란 될 수 있는 요지 충분하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대한 우리만의 살아온 습관들이 문화적인 게 통하면 통상적으로 아, 이리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 그게 꼭 법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짜증이 덜 나가게 하고 결국은 사고율을 줄이고 하는 건데 그렇게 교육하는 기관이 없어요. 감독님이랑 저랑 PD님이랑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시작은 네. 작은 소리라도 해도 힘을 모아야 돼요. 이런 거를 해서 정말 그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지자는 거예요. 네. 재밌고 비싼 게 준 차를 가지고 더 오래 타고 더 즐겁게 타고 더 안전하게 타자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저는. 네네. 외모하고는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도대체 제 외모가 어떤데요? 네? 나중에 저 친해지면 아니 지금 듣는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줘. 방송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되게 특이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프로 레이서라고 하면 평소에도 차가 굉장히 빠르고 막 싹싹 다닐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안 그러죠. 전에 감독님 뵙고서 감독님 이제 미팅 하고서 감독님 뒤 차를 따라가는데 감독님 그냥 일반 차처럼 이렇게 정식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니요. 서울 톨게이트에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1시간 반이면 가요. 그죠? 갈 수 있어요. 네. 안 가요. 근데. 네, 왜냐하면 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전에 네. 저도 20살 초반 때 어릴 때는 거의 뭐 폭주 양아치 수준이었죠. 막 차 타면 미친 듯이 달렸던 애니까 네. 죽을 뻔도 많이 하고. 근데 레이스를 하고 나니까요. 차를 알아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쓸모없는 철조각에 불과한 건지 시속 60km에 사고 나나 100km에 사고 나나 200km에 사고 나나 나 아픈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치가 잘 돼서 나 아픈 걸 안 아프게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네.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알고 타면 좀 빨리 가더라도 모르고 타는 사람하고 알고 타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네. 좀 편하죠. 그렇지만 남들한테 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막 차를 급해서 이렇게 장난치면서 놀다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그 모든 화살 그러니까 그런 책임 믿기 때문에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안 하게 돼요. 지금도 가끔은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혼자 급할 때는 저도 차 좋아하는 사람인데 레이스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가끔 좀 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정말 아무도 없을 때나 내가 한 행동에 나 혼자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만 네. 하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빨리 가는 거 전혀 의미 없다는 거. 지난번에 뵀는데 그 전화가 오셨어요. 막혀서 차가 막혀가지고 좀 걸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감독님이면 한 5분이면 도착하시겠다 이러는데 한 20분 걸리시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술자리 약속을 해요. 네. 그러면 뭐 강남부지 술집에 있대. 그럼 저는 용인에 있었거든요. 야 빨리 온나 하고 와요. 야 10분 만에 튀어라. 아니 용인에서 강남 술집까지 10분 만에 네가 그러면 챔피언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위험하죠, 정말. 무모한 네, 네. 거고. 모든 법을 다 위반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스스로 좋은 문화를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그런 캠페인도 비슷하게 그렇죠. 간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걸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좀, 알찬 방송, 재밌고 막 하지만 좀 뭔가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꼭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참여하는 분들 일단 영상을 미리 찍었던 분들보다는 이제 새로 찍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디서 찍어야지 하는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방송 프로그램 할 때 주로 송도에서 촬영을 많이 했었고요. 인천 송도에서 촬영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도 뭐 이렇게 촬영하는 코스로 송도를 좀 많이 추천을 해줘요. 근데 혹시 노 사장님 코스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분들 이제 딱 뭐 서울 경기도 쪽에 있는 분들이면 어디에서 좀 타면은 여기서 좀 한번 촬영 영상 한번 촬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추천할 만한 코스가 있으세요? 저는 그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부분은 그렇죠.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아예 차량 통행이 없는 정말 누가 봐도 동네 경찰이 와도 야 여기서 단속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여긴 아예 차 진입 자체가 거의 없는 곳인데 네. 그런 데서 그리고 어차피 이분들은 극한의 차량의 한계점까지를 찾아내서 누군가한테 이거를 리뷰를 해주고자 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이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 100km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일상 네. 영역에서의 그 단계별 스테이지 1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유유하고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에 위배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도로교통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그런 뭐 사설 그런 공용 주차장 넓은 곳 있죠 그런 네. 곳이나 아니면 막 에버랜드 같은데 가면 그 안에 주차장 엄청 넓잖아요. 물론 한 두 바퀴만 돌면 바로 경비 나와요. 근데 네. 두 바퀴 돌고 다시 오면 돼요 집에 오면 네. 두 바퀴에서 리뷰 끝내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전혀 일반적인 그 제 3자의 차량 운행하고 간섭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걸 해갖고 와야지.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예리하게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런 리뷰를 제작해갖고 오면 네. 저는 바로 저도 물론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몸으로 느낀 거죠. 배운 거고 네네. 이게 안 되고 위법이다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할 겁니다. 감독님은 그러면 이런 거 제가 좀 저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리뷰하는 분들이 그래도 뭐 서킷에 들어가서 좀 리뷰를 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인제라든지 뭐 이런 데들 말고요. 뭐 경기도권에서 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국내에? 지금 인제가 가깝고요. 근데 물론 여기 오시는 분들 전 국민 상대로 네, 전 국민입니다. 근데 어디서 할 수 있는데 저도 노 사장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리뷰를 무슨 그 차의 극한을 끌어내는 테스트가 아닌 이상 네, 네. 굳이 뭐 빨리 달리면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굳이 좀 험난하게 자기는 리뷰를 좀 하고 싶다 하면 그냥 서킷 가면 돼요. 인제 가도 되고 영암 가도 되고 요즘 거의 뭐 오픈을 많이 하고 들어가면 티켓도 얼마 안 비싸니까 네. 뭐 얼마든지 충분히 하고도 올 시간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 화성에 뭐 오토시티라는 데도 있어요. 화성 오토시티. 네, 네. 거기도 가서 거기서 잠깐 해봐도 충분히 리뷰 가능할 수 있어요. 거기는 뭐 네. 한 60km, 70km 이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차를 아, 네. 돌리든 뭐 스핀을 해보든 뭐 드리프트를 하든 뭘 다 할 수 있는 공간이라 네. 그런 데서 해도 되고 일반 도로에서는 절대 법을 준수를 하고 정말 그 먼눈 살피지 않고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서킷 가는 거 요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아, 화성에도 가까운데. 오토시티라고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뭐 요즘 그 일반인들, 자기들끼리,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뭐 레이스도 하고 그래요. 아, 조그마한 네. 한 1km 되는 공간인데, 그게 황진우 선수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아, 네네네. 네, 거기 가면 뭐 큰 돈 안 드리고도, 아니면 몇몇이 모여서 가도 돼요. 네. 아니, 거기 아무 때나 가도 돼요? 네. 평일날? 네. 예약 안 와가도 돈만 내고 들어가면 돼요? 아니요. 전화를 해야죠. 왜냐면 혹시 거기 행사가 좀 잡혀있으면 뭐 안 되는데, 어지간한 일은. 저 다음 주에 거기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럼 제가 진우 연락처를 줄 테니까. 네. 진우, 해주세요. 진우가 거기 대표이사예요. 와. 친해기 진해기. 친해기 진해기. 아주, 아주 좋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우의 아버님이 이제 황홍기 단장님이시라고. 여자를 하나 소개시켜줘야겠네. 제 이제 원로 선배님인데. 네.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건데 대표이사를 황진우 선수가 하고. 운영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황홍기 단장 선배님이 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쿠스랑 SM6 탈리스만을 거기서 좀 잡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완전 좋아요. 네. 제가 카센터 네. 할 때도 거기서 많이 해봤거든요. 네. 다음 주에 전화 봐야겠네요. 네. 아무튼 그런 공간을 이용하시는 게 네. 좋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좋은 뷰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일반 도로 안전한 데서 하시는 게. 더 리뷰어 오디션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요. 이름과 본인 소유 차량의 종류, 운전면허증 보유 여부와 종류, 주소와 나이, 성별, 연락처, 지원 동기를 작성한 다음 cpeoplemedia@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뭐 거의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시간인데, 네. 저희가 20명이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결선이 20명인데, 20명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10주는 20명이 영상을 각자 매주 한 편씩 제작을 할 거예요. 20편씩 10주를 갈 건데, 그 10주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뷰수,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선택을 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7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사위원분들이 또 모여서 각자 20개의 영상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한 30% 정도의 비율을 좀 뒀어요. 아무래도 이제 리뷰어면 시청자들의 선택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반영을 하려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생각 어떠세요?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도 괜찮아요. 근데 그 리뷰하는 시간은 정해주시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1시간 하고 어떤 사람은 5분짜리 만들어 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일반인은 10분을 못 넘깁니다. 네, 라인을 참, 우리도 힘들 것 같아서 한 네, 시간짜리를 다 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10분을 못 넘기죠. 5분에서 아마 10분 사이. 저희 그러면 10분 정도로, 매주 10분 정도 영상 만드는 걸로 기본적으로 하고요. 10분도 꽤 길 텐데. 10분 정도는 좀 그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최근에 후배들 이렇게 리뷰 한다고 해서 좀 도움을 좀 줬는데, 10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20명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나름대로 그 정도 역량은 되는 분들일 것 같아요. 10분 정도 리뷰는 그래도 찍을 정도로 심사위원분들한테 선택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걸 가지고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심사위원들이 주제를 던져도 돼요? 네, 주셔도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 감독님도 4명의 제자를 둘 건데, 4명을 뽑아서 나름대로 교육을 좀 해줄 건데, 이 4명이 하위권에 있는 거예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저 찬스를 쓰셔가지고 그 영상 안에 들어가셔도 돼요. 그 안에 영상에 들어가서 좀 도움도 주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 노사장님도 뭐 생각했던 참가자가 성적이 많이 잘 나오지 않으면 뭐 찬스를 쓰셔가지고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더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버릴 겁니다. 저는 강자만 줄 거예요. 네. 강한 자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10주 딱 평가를 해서 10주 후에는 10명으로 줄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10주 후에는 10명이 최종 결선까지 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무조건 저희가 서킷을 들어가겠습니다. 서킷 특집으로 마지막은 정해져 있고요. 이제 1회부터 19주까지의 미션을 저희가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오늘 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번 회의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미션에 대한 부분도 또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션 공지는요. 네. 노사장님 해주세요. 심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해주셔야죠. 네. 그거 해주셔야죠.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저희 다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출연자들 다 모아서 이번 주 미션은 뭡니다. 저 항상 주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스타트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쨌든 제작을 해서 금요일날 저희가 영상을 다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제작비 마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번 만나기 전까지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안 받는 거예요. 저희가 받지 않고 뭐 요즘에 클라우드 펀딩 이런 것도 많고요. 뭐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최소의 비용은 저희가 좀 마련은 했어요. 제작은 이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언제 저희가 제작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 비용은 일단은 마련은 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작비 마련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더 신경을 좀 쓰려고 하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고요. 노사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부터는 다음 주는 정식으로 이제 공시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참가하는 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받을지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1차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좀 해서 그 메일이든 뭐 문자로든 일단 보내드려서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이 자리에 또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SM6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어떻게 나올까? 네. 과연 이 차가 어떻게 평가가 될까? 네. 혹시 맛보기 조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광고는 틀렸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제조사의 광고는 르노 삼성은 못 들어가는 걸로 저요. 일단 넣어야죠. 넣는데 네. 저는 아무튼 제조사의 아키텍처 설계의 아키텍처를 먼저 보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자랑하는 신기술, 그다음에 자기들이 뭐 동급 차량 대비 뛰어나다고 자랑했던 것들을 또 중점적으로 보고 거기에 이제 하바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의 의도가 정말 이 차의 성격에 맞게 광고를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았느냐 그걸 보는데 팁을 한 가지 뭐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광고는 틀렸다. 네. 게 이제. 네. 네. 리뷰에 지금 리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미 너네는 광고를 잘못 찍었다. 네. 라고 말하고. 뭐 뒤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타보신 다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네. 기계는. 알겠습니다. 똑같이 꼭 갑니다. 네. 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저희가 잘 기대해서 보고요. 대표님, 제가 저 같은 사람도 리뷰해도 되나요? 저는 차를, 저도 자동차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들을 많이 타거든요. 탈 때마다 차가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요. 이 나쁜 점이, 그러니까 차를 기본적으로 몰라서도 있지만 이제 제가 느낌으로서는 그 차만의 장점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단점들은 안 보이고. 본인이 좋으면 그게 좋은 차예요. 어때요? 저는 이제 리뷰어로서는 좀 약간 부족한가요? 대표님? 아니죠. 리뷰는 아까 감독님이 네. 얘기한 대로 주관적이어야만 리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피디님의 주관적인 그 생각과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네. 이제 근데 대신에 그렇게 리뷰를 한도 된다 안 된다는 누가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가 빠지냐면 모든 그 PD님이 만드는 영상을 보는 시청자나 유저들이 PD님의 그 주관적인 부분에 자기랑 같이 뭔가가 공감대가 있다라고 하면 PD님이 아무리 좋은 것만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네, 그 네. 사람들로 하여금 네. 그게 다 나한테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PD님이 말하는 게 내가 느끼는 거랑 전혀 공감대가 없어. 아, 네. 그러면 아무리 PD님이 뭐 어떤 사람들이 그래 노사장은 뜨게 된 이유가 까기 때문에 뜬다. 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진 않아요. 네, 근데 네. PD님이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일반적이라면 적어도 6할 이상이에요. 네, 네. 오디오 안 되고 65% 이상. 네. 10명 중에 6, 7명 정도가 PD님이 느끼는 그걸 공감대를 느끼면 PD님이 만드는 영상들은 대부분 다 좋은 영상이 되는 거죠. 네. 그 리뷰라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느끼는 걸 곧 이 사람들도 그 차를 탔을 때, 오! 노사장이 어떻게 나랑 느끼는 게 똑같지? 이러면서 이제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일단은 참가하는 사람들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겁먹지 않고요. 도전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이제 두 분, 심사위원분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 주저하는 분들이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 이쯤 중요한 상품이 얼마인데 뭘 주저해. 일단 못 먹어도 고지. 일단 고 하는 거지. 여기 지금 평파적이지. 네. 나는 이상한 거 본다 그러지. 네. 일단 고 하는 거지. 뭘 그걸 망설여요. 나가고 네. 자기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 저희 피디도 지금 나가겠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탈락입니까? 바로 탈락. 바로 탈락. 네. 탈락할 각오로. 안면이 있는 사람 바로 탈락입니다. 누사님 아는 분들 다. 안면이 있다고 다 탈락시키면 어떡해요? 네? 아니, 친한 사람 합격. 아, 친한 사람. 네. 안면 있으면 안 되고 친하면 합격. 네. 그럼 저는 반대로 가야 되겠네. 노사당이 노 하는 사람 내가 다 합격시켜. 이거 뭐래. 아무나 도전하세요. 네. 아무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네. 아유, 다들 바쁘신데 또 이렇게 뭐 늦은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 만나서 좋은 정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리뷰어 오디션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요. 이름과 본인 소유 차량의 종류, 운전면허증 보유 여부와 종류, 주소와 나이, 성별, 연락처, 지원 동기를 작성한 다음 cpeoplemedia@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